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창군 71돌세 즈음에서 이 나라 조속 쫀다이꽝에게 이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쫀다이꽝이 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국가주석으로 재선된 데 대하여 축하를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. 주석을 수반으로 하는 새 국가 지도부의 용도 밑에 베트남 인민이 부강한 베트남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는 믿음을 표시하면서 축도는 주석이 건강할 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것을 추구했습니다.